가득 빠르게 흐른 시간을 추억이라 불러. 그대와 만든 새로운 시작을 사랑이라 불러. 노랗게 깨내 두 눈 가득히 나라는 예쁜 색이 칠해져. 더 아름다운 넌 나만의 꽃. I feel it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와 느끼던 그 모든 날들. I feel it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의 눈 속에 내가 보여. 마주보는 시간이 그리움을 타서 네 숨결 따라서 너와 나는 모든 계절이 소중해. 나만의 꽃 Rose. 가까이 녹할게. 언제든 응답해. 한 송이 꽃향기 온몸에 가득해. 잠시 눈 감은 순간에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너와 나의 추억 숨결에 네가 섞어. Up all night. 어떻게 있겠어 우리 첫 만남. 그대와 손과 손이 더 맞단 채 느끼고 싶어 한단테. 말론 표현 못해 우리 함께 써내린 드라마. I'm feeling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와 느낀 모든 날에 미소가 스쳐가. I'm feeling all the day, feeling all the time. 너와 나눈 모든 계절이 소중해. 채워놓고 그 향에 취해 너를 떠올리는 걸. 쉽게 말은 안 할게. 그저 같은 떨림 느끼던 걸 서로 알기에. 그리운 감정이 견디기 힘들어. 눈이 마주치고 고백하듯이 웃었지. 넌 기억하네. 너와 나는 모든 계절.